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단장인 리흥식 외무성 대사가 미국의 뉴욕에서 진행 중인 제10차 장애자 권리에 관한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13일 연설했습니다. 단장은 인권보호 중진과 장애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공화국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3년 7월 장애자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고 협약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장애자보호법을 수정 보충했으며 2016년 11월에는 협약을 비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국은 외부로부터의 항시적인 정치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는 오목한 환경 속에서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전민 총돌격전을 벌이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협약을 철저히 이행하는 데서 유엔기구들의 기술적 및 인도주의 협조를 비롯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지난 5월 초 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장애자 권리 담당 특별보고자의 우리나라 방문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국제인권무대에서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을 철저히 배격하며 인권 문제를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견결히 반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인권 분야에서 장애자 권리 보호를 비롯해서 진정한 인권보호 중진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하면서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장애자 권리에 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 본 회의가 내세운 10년간 목표 달성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할 것이며 장애자 권리위원회와 국제기구들 그리고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서 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